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뻐꾹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땅과 농민. 가을이면 이 땅을 열매를 주. 계속하여 들으실 어리는 조국은 노를 알게 되리. 사랑이 이랑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니. 우리 주의 지키는 너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